비성이 하늘에 떴어 우주의 별나라 내 세상 됐어 강용성 빛나는 푸른 저 하늘 낮에도 밤에도 우러러봐 울시군나 졸시군나 이경사관 이동이냐 장군님께 감사드리시 희한한 전설 희추은 눈보라 후회가 없고 달려온 행군길 보람도 크 쉬었어.